나는 웬 인생이 시작된 그 순간부터 말야 빡세기를 택해버렸어 어린 나이에 힘든 것도 많았지만 후회는 없어 아예 꼬마였던 내가 어느새 이렇게 다 커버렸어 뭐 단순히 나이만 먹은 게다 였다면 이 트랙을 만들 이유가 없네 말 보여줬잖아 광명에서도 그대한 인물이 나올 수 있다는 거면 내가 대박 친 건 아니지만 필요 없이 남용해 나 돈을 위해서 이걸 하진 않거든 왜 난 그런 걸까 몰라 사람들이 설득해 날 아무래도 좋아 별로 있게 생각하고 싶진 않아 계속 간직할게 내 스타일 이건 내 삶에 대한 노래 관심 없다면 그냥 뒤로 넘겨도 돼 사람 시간 동안 언제나 그 누가 뭐래도 나는 my way my way 난 변하지 않아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라도 쉽지 않을 거란 것을 알아도 않을 수도 있어 너와 나는 다르니까 여기서 함께 자랐다고 같은 놈이 되진 않지 어른들은 평범한 게 최고라 얘기하지만 난 거기에 반대 남다른 삶을 원하지는 않네 하지만 남과 같은 삶은 더욱더 원하지 않았길 물론 그런 나의 라이프스타일 때문에 힘든 것도 많았지 이 얘기 넘길 테니 생략하고 어쨌든 그러나보다 힘들어했을 사람들은 나의 가족과 친구들이겠지 내 곁에서 날 돌봐준 그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파 yeah. 모두 날 보고 있겠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대충 알잖아 난 여전해 당신이 내가 크는 걸 보면서 미소 짓기를 원해 사람 시간 동안 언제나 보면 처음 이곳에 발 디뎠을 때 나도 뭐 형 동생 개념도 몰랐지 그래서 혼났지 때론 좋았지만 어디든 똑같지 어렸던 나에겐 기약된 건 하나도 없었지 당연히 공연이 끝나도 전혀 기쁘지가 않았어 난 그냥 또 집에 와서 쓰는 거지 비트고 가사고 그래도 어떻게든 나의 열정 하나로 버텨왔지 대체 뭐가 될지 몰라도 그땐 잘 몰랐지 돈도 여자도 물론 아직 모르는 게 많아 나도 L.I.F.E. 인생을 바다로 비유한다면 그것은 수많은 파도들이 있기 때문이겠지 아마도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고 사람 시간